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개척했냐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죠. 아가야 위쪽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아가야는 옛날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지금도 물론 지명으로 그렇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운하가 있어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시가 하도 부패하니까 아유 여기서는 전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넌 여기서 계속 전도해라. 이래서 계시를 받고 1년 6개월 동안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는 과거에 우상숭배자 뭐 죄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어도 이 사람들이 자꾸 본병이 도지고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돼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본부를 정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첫 번째 서신과 세 번째 서신은 영감받지 못한 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서신과 네 번째 서신이,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가 되고 네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은 눈물로 쓴 편지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근데 뭐 내용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 네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디서 기록을 한 것입니까? 어디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을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더니 왜 안 오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바울이 변경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가면은 무섭게 징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방문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아끼려고 바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은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고, 그러니까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도 신뢰할 수가 없다.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두기의 진리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에 그걸 읽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위로의 어조로 글을 썼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한 책망의 어조로 기록을 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 바울.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은 어떤 거냐, man the Paul. 그러니까 인간 바울, 그리고 ministry of Paul. 바울의 사역, man과 ministry. 인간이라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행한 사역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일종의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생했던 거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고린도후서에 다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란 사람의 인품과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행하잖아요. 봉사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섬기느냐, 그것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조직력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런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사역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감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동기가 드러나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배역하기가 쉬운 것이고 신앙도 차가워지기가 쉬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는 항상 뭐가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받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래서 봉사하는 그 자세를 그 동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슨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사역이 어떤 것인가, 바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떠했냐, 범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만 보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 지경을 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세상을 자신의 사역 범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시만 내가 복음 전하고 만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시라는 지경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를 온 세상으로 보았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생애 보면 나중에 스페인까지 갔다 하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온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그 온 세상을 다 자기 일터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김우중 씨. 김우중 씨죠. 뭐라고 했더라? 예? 온 세상은 나의, 아니 뭐 잘 안 들려요. 뭐라 했는지 하여간 그런 내용이에요. 예.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사역의 범위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사역을 했던 주제가 뭐냐,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딴 거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무슨 신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 중생.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중생이죠. Regeneration. Regeneration. 고린도서 5장 17절도 역시 거듭남, 중생을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비추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빛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도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다 거듭남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를 누구한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노력해서 만들어준 의를 우리가 받아야 그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2절,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중간 생략하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신데 법적으로 죄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죄를 삼으셨어요. 법적으로 죄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부과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결과 죄가 있는 우리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존재,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가냐? 그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듯이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 의를 받아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그래도 판사가 보면 징역 5년.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 죄 없습니다. 그래도 판사가 볼 때 너 사형.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도 남아있는 죄하고 싸우고 있고, 죄의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죄 남아있는 죄와 싸우기가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안 그런 표정으로 앉아계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법적으로 의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은 위로사역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신방 가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 신방을 갔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하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위암 수술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는 몇 년 전에 받았는데 괜찮다 그러면 그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자기도 경험을 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당신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가지고 다른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한다고 하고 헌금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단치고, 야 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헌금도 잘하는데 니네는 헌금을 그렇게 똑바로 안 하냐? 응? 그러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헌금하게 해서 결국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한 사건이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위로자이시다.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영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환난을 받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좀 고생하십니까? 네,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올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아버지가 좀 고생시켜, 야 너 좀 배고프게 고생도 해봐야 된다 해서 돈 안 보내주고 그러면 거기 가서 고생을 하지만 재벌 아들이 절망합니까? 야 내가 뭐 한 3, 4년 공부하면 돌아가면 아버지가 재벌이고 나도 재벌 될 거다 그러면은 고생해도 배고파도 재벌 아들은 기가 안 죽어요. 왜? 나는 재벌이 될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조금 고생해도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은 그 영원한 영광의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거는 이제 장막집이에요. 요거 텐트입니다. 텐트가 어떤 때는 줄친 것도 좀 제가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도 자꾸 이렇게 빠져나. 이 지붕, 저는 이 지붕이 이게 좀 시원찮아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이 맷돌 이거 자꾸 빠지기도 하고 또 유리창 이게 좀 아주 시원찮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부엌이 좀 고장 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장막집. 이게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냐? 이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냐? 그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에 얼른 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지금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여기도 오래 살고 천국도 가고, 예, 네, 그게 좋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제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법적인 의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지상이 영원히 거할 본향은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향은 좀 지저분한 것인가요?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자신의 사역 범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뭐 마음이 하다가 좀 힘들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도 목회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에이 관둬야지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쓰다가 그냥 안 써요.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큰 교회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고생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우리 큰아이, 지금 미국에 의사로 가 있는 아이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맥도날드 매니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왜? 맥도날드 가면 빵을 사 먹는데 세 식구가 가지고 두 개 시켜 갖고서는, 그래가지고는 제 차는 못 먹고 나하고 애하고만 먹고, 그러면 이제 또 나만 먹을 수 있나요? 잘라서 반 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밥 먹고 내 차도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맥도날드 매니저 돼갖고 햄버거 잔뜩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제가 한 번은 심방을 하다가 기름값이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심방을 해야 되는데 은행 잔고가 빵이야 0. 그래도 자동차 기름이 있어야 심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불어치 기름을 넣습니다. 부도수표를 낸 거죠. 그랬더니 그게 날라오는데 10불 벌금에다가 뭐 위반한 거에다가 뭐에다가 해갖고 10불 쓰고 60불 냈어요. 아이 참 더러워서 정말. 그러니까 그때는 내 잔고에 100불이 있으면은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도 공부하는 유학생이나 선교사들 보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나 옛날 고생할 때 그걸 생각해갖고 돈을 주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뭐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 행복했어요. 그래도 부도수표 내도 행복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타이프라이터로 내가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아파트 2층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1층 할머니가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이 밤 12시에 총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소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타이프라이터 소리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잔다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들고 그 밤중에 차 타고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 문 따고 교회에서 타이프라이터 밤새 타이핑해가지고 숙제해가지고 합격하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원이, 야 나는 컴퓨터 한 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컴퓨터는 보니까는 소리도 안 나고, 그 당시에 XT라는 컴퓨터, XT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건 아주 구닥다리, 완전 구닥다리 컴퓨터인데 그걸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이주일 집사님, 2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기로 결심한 이주일 집사님이 아 그분이 어느 날 문두드리더니 천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은 엄청 짠 분인데 천부를 주고 가. 그 왜 주는지 그분 모르는 거죠. 근데 나한테 천부를 줘서 보니까 컴퓨터가 천부리였어 그 당시에 XT가.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그걸로 논문을 쓰고 해서 다 해가지고 그걸 보물단지처럼 여겨가지고 한국에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니까 오는 즉시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벌써 못 쓰는 컴퓨터가 돼버렸어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돌아가질 않아.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40메가바이트 하드드라이브가 40메가바이트 지금은 뭐 그냥 조그만 거 하나에 수십 기가바이트 이렇게 되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도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견고하게 감당했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지만은 약한 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안에 복음이 들었다. 보배가 들었다 이거 보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과 강력하게 싸웠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된 사람들과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에브리바디 해피 그저 싸우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복음 뭐 몰몬교도 좋다 무슨 뭐 안식교도 좋다 뭐 다 카톨릭도 좋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에 확실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딱 지켜야 되죠. 제가 교수 생활할 때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강하게 전한다고 막 나보고 뭐라 욕을 하고 네,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고려대학 출신 호랑이는 굶어도 풀은 안 먹는다 맨날 그런 것만 배운 사람이니까 너가 아무리 나를 씹어도 소용없다 나는 복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자꾸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배가 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뭔가 하면 고린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를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견고하게 절망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 저기 울산 목사님 오셔가지고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갖고 절이 안 망한대네. 나 참 재밌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안 웃는 분들 여러분 바울은 그 온 세상을 자신의 사역 범위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주제로 생각했고 그리고 어려워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바울의 사역에 고난이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들을 실제로 다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태장을, 곤장을 다섯 번, 39대 다섯 번이나 맞았다. 참, 그러고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 고난이 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야,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따라오지 말라고 2차 전도행 때 안 데리고 간 거 볼지자. 너같이 의지가 박약한 놈은 전도행 따라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2차 전도행 때 바나바가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그래도 안 데리고 가고, 바나바하고 결별을 할지언정 마가는 안 데리고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따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사역은 다 성공했어요. 바울은 교회 다 세우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을 14권이나 쓰는 위대한 기시자가 되었고,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했습니다. 바울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에 역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고린도 후서 또 3장 1절에 성공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네가 진짜 사도면 추천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서는 무슨 추천서냐, 내가 성공한 사역이고 추천서다.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추천하는 추천장이지, 내가 무슨 누구 도장 받아갖고, 인감 도장 받아갖고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나를 추천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얼른 읽으면 뭘 말하는 거지 잘 모르는 그런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인간됨 그리고 바울의 사역,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 하는 것을 생각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은 여기서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굳건하게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